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은혜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충만한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의 세계 속에 데려가시고 부주의함과 졸음, 세상의 헛된 생각들로 인해서 주의 말씀에 방해를 받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모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었고 의도 속에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창조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 그 인간의 참 의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발산하는 영광을 알므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피조물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어떠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풍부히 알고 있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경험하는 인간의 많은 고통과 그 악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데서 그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지식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라고 하는 말과 완전히 동의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의 세계 속에, 피조 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이 깃들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세계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흔적이 깃들여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깃들여져 있는 영광의 흔적들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명백하게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는 이 피조 세계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파악하는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에 충만한 것들을 인간들이 보고 보게 되었을 때 그 인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나는 그 손으로 빚어진 일개의 피조물일 따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가마를 통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을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피조 세계에 깃들여 있고 그것들을 보게 하는 출입구가 성경에 계시라면은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피조 세계 속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신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의 계시를 잘 깨닫고 나면 나의 인생 걸어온 길이 보이는데 어쩜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이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가고 싶은 길을 막기도 하시고 가기 싫은 길을 가게도 하시고 성공하는 것 같았을 때에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거기서 울부짖게도 하시고 울부짖어서 혼자 버려진 것처럼 고독감 속에 몸부림칠 때에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의 살아온 인생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성경 계시를 깨닫고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그게 똑같이 살아오는 인생인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 비유, 그런 이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피조 세계 속에 깃들여 있는 당신의 영광에 충만한 것, 발산하는 영광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 신앙이죠. 우리의 영혼은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죠.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더듬어 보기가 힘들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도 그 창조의 목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철학의 역사 가운데서 일반 철학의 방법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이 계시에 가까이 다가간 철학자를 아리스토텔레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읽어보면 그가 성경 없이 영혼의 어두운 눈이 뜨여지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의 이성만을 가지고 더듬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일학교 유치부 학생들이 가진 것만도 못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을 감은 상태로 태어난 우리의 영혼의 눈의 비늘을 벗기시는 일들이 필요하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캄캄하기 때문에 항상 어두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캄캄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아름다운 자연의 세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다양한 옷을 입고 다니는지 인간의 얼굴 속에 깃들여는 수천 가지의 그 표정들을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불쌍하고 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그리고 이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이렇게 그 떠뜨게 해주셔야 된다. 이게 거듭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깊이 회개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같은 거 믿지도 못하고 그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육체의 두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육체의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똑똑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자신이 죄를 지어서 그 창조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창조의 계획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될 때에 더 찬란하게 자신의 눈을 가득 채우는 영광의 빛이 있으니 그는 바로 그렇게 창조의 목적에서 이탈한 채로 살아가는 불쌍한 자기와 같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깊이 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와 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영혼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은 이 온 우주의 결코 중심이 아니고 이 온 우주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주셔서 자기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이 깊이 믿어질 때에 그때에 그는 이제껏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이 온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이 죄악의 덩어리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껏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삶과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깊은 불결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의 눈에 비늘을 벗기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는 그렇게 해서 영혼의 비늘을 벗기면서 창조의 영광을 보게 하신 효과가 계속 미치는 거죠. 그거는 신앙이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지성 속에서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자신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극히 작은 피조물일 따름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이며 결코 이 온 우주의 중심일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욕망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사실도 그 후로 부인할 수 없게끔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옳지 않은 것을 알아도 옳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그 담배 피는 사람들이 특히 잘 그래요. 그 몸에 해로운데 왜 그렇게 펴요? 그러면은 그 몸에 해롭습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래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게 사실이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끊고 멀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 그 담배의 해독을 보여주면 마지막에 반응이 뭐냐면 에휴 짧은 세상 하고 싶은 거 하다 몇 년 먼저 죽지. 에?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피우는 거죠. 난 그 미국 사람들 참 이해가 안 가. 뭐 담배 펴가지고 무슨 그 폐가 나빠졌다고 암에 걸렸다고 소송을 내서 뭐 몇백억씩 막 받고 그러더라고. 아니 그걸 그러면 몸에 좋은 줄 알고 폈는가? 어떤 사람은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왜 살이 쪘다 이거야? 아니 처먹으니까 살이 쪘지. 아니 그걸 세 살 먹은 어린애 보고 물어봐도 그 기름 덩어리에 튀긴 거 꾸역꾸역 먹으면은 아니 그걸 먹고 그럼 뭐 날씬이가 될 줄 알았는가? 그건 다 바보 같은 얘기라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도 사실은 아는 것대로 움직일 때보다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잘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잘한 게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이 뭘 주든지 거절하지 않고 잘 먹은 거. 근데 그것도 하늘나라에서 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난 항상 그래요. 내 딴 건 못했어도 적어도 음식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다. 뭐든지 주는 대로 저 몬도가네 식품만 아니면 저 꾸역꾸역 뭐. 근데 그게 안 좋거든요. 많이 먹는 게 안 좋단 말이죠. 먹으면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이 나와. 근데 배도 나오고 뭐 하여튼 머리도 혼탁해지고 하여튼 안 좋아요. 근데 안 좋은데 그게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개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성의 창고 속에 차갑게 들어 누워있는 동안에는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안 산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한번 하나님이 영혼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찬란하게 비치는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한번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무릎을 수시로 꿇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창조이시구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깊이 감동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진 티끌 같은 인간일 뿐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해와 달과 별,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처럼 발 아래 구르는 돌멩이처럼 창조 세계의 한 동창세계일 뿐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데에 자신의 존재에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뭘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걸 가르쳐서 우리들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인간의 위치, 그러니까 은혜가 자기 만족이 아니야.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자기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영광을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알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견고해진 신앙의 지성이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의 학문들을 공부해 가면 공부해 갈수록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학문의 지식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성이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비늘을 벗기심으로써 우리 신앙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들이 부지런히 지적으로 탐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창조 세계 속에 그 지식이 없으면 차마 볼 수 없었던 발산하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발견하면서 그 빛 앞에 수시로 무릎을 꿇고 아니 한 번 더 나아가서 그 찬란한 영광의 지식의 그 빛 앞에서 계속 엎드려 있을 때 그때 그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망도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아주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필생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이 어떤 지성이냐면 하나님과 열렬한 사랑에 빠져서 그 하나님과 열렬한 사랑에 빠진 냉철한 지성인 그래서 끊임없는 지적인 축으로 무지한 상태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서 비치는 찬란한 영광을 깨닫고 그 지성을 통로로서 비춰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식하는 것만큼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목적으로부터 도망쳐버린 옛 자아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렇게 창조의 목적으로 일탈된 채 불행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하시는 능력 있는 역사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가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일생 동안을 그 사랑의 정말 불같이 뜨거운 사랑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난 관계없도 다 내 헐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그래서 무릎을 깊이 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원을 뺏으면서 살아가는 이 무지막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에 빠진 그런 놀라운 지성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정말 그 명징한 언어로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담아서 진술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대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새벽에 산에 맺힌 이슬과 같은 명징한 언어로 자신의 체험을 담아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 사상의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진 쉽게 흔들 수 없는 거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나 자신을 향해 꿈꾸고 묘목과 같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꿈을 꿉니다.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출판부 간사도 발령을 냈고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가면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과 사상의 이 장엄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들은 불철주야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배우는 체제를 갖추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두운 눈을 소시려 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둘째 사랑, 셋째 사랑도 없이 첫사랑 타령만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처럼 어두움 속에서 살면서 빛 가운데 살았던 첫사랑의 때를 그리워하다가 소중한 세월을 한없이 흘려보내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철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당신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그 은혜의 세계를 알게 하심으로써 피조 세계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고 테레비를 보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기를 정말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보게 되면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그 지식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열망은 삼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이 열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그 영광을 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만드는 거예요. 왜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다 했어요. 아 그래도 좀 해라. 숙제 없어요. 맨날 그러잖아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연세만 한이 드신 은사님이 계셨는데 그 연로하시니까 이제 사모님은 같이 그 남편하고 영감님하고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도 좀 보고 싶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싶고 뭐 사모님이니까 뭐 둘이 앉아서 마루에서 고수도 들고 싶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머리가 백발이 되도록 그 서재에 앉아서 대대 책만 보는 거예요. 그냥 참 얼마나 짜증나시겠어요. 그래서 아 핑계김에 이제 좀 그러지 말고 좀 쉬세요. 쉬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내려와서 들어놓는데 또 들어놓아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쉬랬는데 왜 이래 이러니까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은 여보 이 책은 쉴 때 보는 책이야. 쉴 때 보는 책이야. 그러면서 그 책을 뺐으니까 그 연로하신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뭐 맨날 책을 보냐고 이제 평생 공부했는데 있는 것 갖고 가르치다가 죽지. 그러니까 이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게 여보 천 권의 책을 읽어야 한 권을 쓰는 거야.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때 읽는 책이 읽고 있고 들어놓아서 쉴 때 읽는 책이 있어서 쉴 때는 쉬는 책을 읽으며 지식을 섭취하고 휴식이 끝나면 다시 앉아서 지식을 섭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책이 나오는 거다. 뭐 여러분들이 한숨 쉬실 것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남이 책 읽는데 여러분들이 한숨을 쉽니까? 마찬가지로 지식의 세계도 지식을 섭취할수록 자신이 정말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세계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광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아이고 참 내가 옛날엔 진짜 몰랐네. 아 이제 하나님 하면 그 지식은 내가 꽉 잡았다. 아 이제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파악됐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은 너무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시편 73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대로 나는 깨닫지 못하기가 짐승과 같사오니 깨닫게 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막 갈망들이 생겨나. 근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알고 싶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하고 사무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그 몇 살 때쯤 그래요? 한 세 살쯤 됐을까? 말 막 배울 때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리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대답을 잘 해줘야 된답니다. 대답을 잘못해 주거나 안 해주면은 아이들이 그 말하자면 그 이 알고자 하는 의지가 꺾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엄마는 모든 걸 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어느 버스 안에서 엄마하고 아이가 가는 거. 엄마, 왜? 엄마, 이 버스가 영어로 뭐야? 버스지. 엄마, 저 사과는 영어로 뭐야? 애플이지. 그리고 계속 얘가 물어봐. 그러니까 엄마가 다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가르쳐 줘. 지나가다 버스가 섰는데 커피숍 간판이 보였어.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엄마,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저거 영어로 뭐야? 갑자기 엄마가 애 볼기를 뻥 치더니 엎드려 자 임마! 그러더래요. 왜? 가방끈이 짧아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오렌지까지는 알겠는데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까지는 영어가 안 돼. 그러니까 엉덩이를 때리면서 엎드려 자 임마.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우리를 귀찮게 대하시거나 알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꺾으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이 간절히 기도했던 소원이 뭐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실 뿐 아니라 끊임없이 이 지성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발산하는 빛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릴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에 대해 보여주신. 근데 그 세계는 끝이 없는 세계. 끝이 없는 세계예요. 끝이 없는 세계.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깊은 바다보다 깊다.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자, 너 닷줄을 끌어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그러니까 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고 한 그 지식은 그 하나님의 지식의 넓은 바다에 비하면 두 손바닥으로 퍼올린 한 줌의 물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면 이처럼 하나님의 발산하는 영광을 더 많이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갈망이에요. 두 번째 갈망은 뭐냐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언감생심. 어떻게 저같이 더러운 인간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성에 충만한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겠다니. 그렇지 않아요. 결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능력을 믿는 데서 비롯되는 자만심이 가져다 준 갈망이 아니라 자신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살아계심으로써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내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거룩을 향한 분투라 이거죠. 하나님이 영혼의 비늘을 벗기셨어요. 그 우리 세 사람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도 알고 인간이 그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지성도 밝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피조 세계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무지할 때보다도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죄악된 세상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도 죄가 남아있어요. 이 둘이 서로 끊임없이 야합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기를 박해.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건 아는 거고 사는 거는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자기 속에서 막 강력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신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이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 분투하면서 그 죄를 죽이고 그 유혹을 향해 끊임없이 유혹과 더불어 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그리고 진실한 신자가 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을 향한 분투하는 삶이에요. 성화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향해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삶의 목표가 자신의 행복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을 아는 지식에 넘치는 그 능력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불붙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혁명적인 방법으로 바꿔놓기를 꿈꾸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고 그 창조주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그 창조의 목적을 이탈해버린 불결한 죄인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뜨겁고 열렬한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결과 죄,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 싸우며 분투했던 것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발산하는 영광의 빛을 경험하고 무릎 꿇게 되기를,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이런 열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삼중적 갈망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을 향한 영광의 갈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광을 경험하고 알게 되면 자신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드러내던, 죄 없던 그 창조의 시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그래서 비로소 그때 이제 이 나를 하나님이 구해 놓으신 것이 그 지옥 안 보내시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해서 구해 놓으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놓으신 것은 그냥 매일 내 죄나 회개하고 그리고 나 그냥 나 자신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갤갤거리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위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세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온 피조세계가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택하셨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죄와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이 개인의 영적인 생활을 어떻게 이 치열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있는가를 많이 공부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신앙이 아주 내재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주 소화적이 되기 쉬워.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아이고 죄가 또 있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냥 항상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와 은혜의 원리들을 터득하고 자신이 어떻게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심으로써 자기를 통해 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창조 세계의 우주적 전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어요. 계속해서 아무것도 섬기는 것이 없이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고 어이구 죄가 있네, 또 털어냈네, 또 묻었네, 이게 며칠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갔으면 또한 우리는 열심히 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세상이 내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 것처럼 동일하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고 내 인생의 가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이 온 세계가 회복하는 그 일에 희생함으로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선교라고 하는 이 퍼스펙티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창조의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간다면 그러면 그것은 나만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조의 원래의 질서로 돌아가지 않은 이 비질서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이 바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과 함께 그 창조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찬란한 광휘를 상실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이 관건을 누가 쥐고 있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관건을 인간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핵심이 된다 이거죠. 그 예를 들자면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했을 때 뭐 창조 세계가 그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괴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답던 정원이 순식간에 그 저주받은 정원으로 변한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아름답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겠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천사의 타락 때문에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런 저주가 오게 되었고 창조세계의 아름다운 영광을 일시에 상실해버린 거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일을 땅이 도와줬습니까? 구름이 도와줬습니까? 아니면은 나무가 도와줬습니까? 누가 도와줬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걸어가서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그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세계가 이 창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어서 태어나는 수많은 자손들이 모두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채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관건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먼저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때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선교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흠박한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죄인들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알려주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인간은 그 손으로 지어진 아주 비천한 피조물일 따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줄 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보다 더 많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중국은 들어갈 때는 기분이 좋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항상 우울해져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이 중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항상 마음이 아프고 내 간에는 분투하면서 목회를 하고 산다고 하지만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번에 제가 간 교회는 교회는 한 200명 모이는 한인 교회인데 그 묘족을 선교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중국에 50몇 개 족이 있는데 그중에 묘족이라고 가장 뒤처진 족이라고 봐야죠. 그런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쪽 지방에 내려가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그 산간지방에 그 뭐 국민소득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움막을 쳐놓고 가난하게 사는데 이 사람들이 일평생 한 번도 세수를 안 한 사람들. 그래서 이 피부 색깔이 그 사진에 보니까 까마면서 윤기가 나요. 탄광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그 지대가 이제 석탄 같은 것들이 나오는 지대가 돼가지고 물이 없어요. 먹는 거는 저 산을 몇 개 건너서 그래서 그 먼 데서 간신히 물지개를 쳐다가 먹고 사는데 몇십 년째 그렇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를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학교도 없으니까 수십 년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학교를 세우겠다니까 정부에서 싫다 그럴 리가 없죠. 아주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세워놓으면 선생은 보내줄 줄 알았는데 선생도 안 보내니까 너희들이 보내고 월급도 직접 주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그리고 물론 그 선생님들은 이제 정부에서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어놓고 선생님 네 분인가를 보내고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멀리 떨어진 거기서 돈을 들여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학교 마당에다 큰 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 물이 펑펑 쏟아지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해 먹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하고 이제 교회의 식구들이 그 학교가 개교하고 하니까 갔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은밀하게 예수를 전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나와서 하트를 그리면서 찬송가를 불러주면서 영접을 하대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100년 전에 선교사 두 사람이 거기서 순교를 한 거예요. 100년 전에 서구 선교사 한 사람은 와서 그 강도에게 습격을 받아서 칼에 찔려 죽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선교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방에서 얼어 죽었어요. 그게 마지막 끝난 게 100년 전의 일이야. 그리고 100년 동안 너무 오지이기 때문에 아무 선교사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물론 교회당도 없고 그런 거 허락을 안 하니까 중국에서. 근데 100년 동안 선교사도 그 후에 한 번도 안 들어간 그 동네에서 예배당도 없고 그런 교회의 조직도 없는 그 지역에서 선교사가 순교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 아무도 와서 이후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신앙이 100년 동안 전승이 돼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신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오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자 모두 하트를 그리면서 묘정말로 찬송가를 불러주게 된 거예요.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정말 이 세상에는 얼마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항상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찬란하게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 엘리야와 그 모세와 함께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우리 초막셋을 짓고 우리 그 살겠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그때 그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이 고통하고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냥 여기 이렇게 와서 말씀만 듣고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 흐르는 눈물을 씻고 이 세상에서 전사처럼 살아야 하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고민과 괴로움들 중에 사치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이 땅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든지 빛 가운데로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부복하며 영광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신이 누구에게 복종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대적하며 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누가 이들에게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고 누가 이들에게 가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발산하는 영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로 갈 것이며 누가 일그러진 채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대항하며 살아가는 이 불신하는 세상과 맞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창조주이신 주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당신의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이 바로 그 모든 무질서의 원흉이고 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신이 이 온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이 이 온 우주에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창조의 목적을 왜곡하면서까지 성취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한 인간을 보시는 창조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결코 행복하게 살아가지 않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채 존재하는 세상, 그 교회들을 다시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심판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의 감화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을 경고하시면 그 심판의 두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9.11 사태가 났을 때 그것도 공교롭죠. 다 부셔지고 그 철골 하나가 막 날라왔는데 땅에 팍 꽂혔는데 십자가예요. 그럼 아직까지 거기 어디다 보관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니까 쌍둥이 빌딩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십자가가 다 봐요. 그래서 온 미국 사람들의 마음 속에 커다란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간단하셔. 왜? 당신을 거역하고 대적했던 인간들을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효과로 돌아올 사람들은 뉘우치면서 돌아오게 하시면 한 방에 이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을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주인지도 모르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 가운데는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인간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는 그 묘족들처럼 그렇게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100년에 한 사람씩만 선교를 가도 그리고 거기서 죽어도 100년 동안 그 복음을 보존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그 안에 선택한 사람들이 그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창조의 목적을 이탈한 채 살아가는 그 배영무도한 무리들의 그 반역과 패역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그들의 모욕을 참으신 기다리신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말이죠. 정말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해서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는 우리가 가서 예수의 복음 전하고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자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사람을 보내어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함과 그리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우리가 가야 할 것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는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로 가서 예수 사랑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 나타내서 여기서 목이 터져라 외쳐도 들을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건너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토하듯이 외쳐줄 수 있는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왜? 주님이 참으시니까 참고 정말 기다리고 계시니까 뿐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창조주심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 그 창조의 목적으로 이탈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둠 속을 걷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당신의 심판을 행하시고 위엄을 보이시면 아마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그런 은밀한 죄를 버리고 빛의 자녀이면서도 어두움을 걸어가는 그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으십니다. 왜? 당신의 선택한 자녀 중 단 하나도 그런 멸망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셔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맡기신 자 중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면서도 모든 제자들은 흩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같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땅만 버리고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젠가는 이들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오고 그 안에서 나에게 돌릴 그 영광이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통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서 우리의 돌이킬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서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더욱이 스스로 그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이탈해서 죄를 짓는 것은 미친 짓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 위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면서 그 자기의 백성들이 창조주인 하나님 자신을 알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식과 마음과 행하는 삶이 모두 일치해서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창조의 영광의 신성에 충만한 것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꿈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정말 창조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러한 회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피조물들인 우리들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완전한 일치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